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13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소설이 좋습니다. 소설을 좋아합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기숙사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3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중요 표현은 小説が好きです. 소설을 좋아합니다. 로드리고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독서です. 특히 역사 小説が好きです. 헤. 신주쿠니 아타라시이 본야가 데키마시타요. 민나데 이키마센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로드리고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독서です. 특히 역사 小説が好きです. 헤. 신주쿠니 아타라시이 본야가 데키마시타요. 민나데 이키마센카?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먼저 사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고산의 취미와 난데스카? 로드리고 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로드리고산은 로드리고의 경칭인 상을 붙인 거고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취미는 취미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난데스카? 는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였죠. 네, 그렇죠. 이어서 로드리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서です. 독서입니다. 라는 뜻이죠. 독서는 독서.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만약 취미가 스포츠라면 스포츠です.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요리라면 요리です. 요리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역사 소설이 好きです. 특히 역사 소설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특히는 특히라는 뜻의 부사고요. 역시는 역사입니다. 소설은 소설이고요. 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好き는 좋아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this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그럼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인 오를 사용해서 쇼세츠오 스키데스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스키, 좋아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대상을 가리키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입니다. 싫어하다의 기라이 나 갖고 싶다인 호시 도 형용사여서 가로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쇼세츠가 스키데스라고 하는군요. 그럼 스키데스, 좋아합니다는 사랑을 고백할 때도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신, 아나타를 생략하고 스키데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만약 당신을 붙인다면 아나타가 스키데스라고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했어요. 네,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갈까요? 사쿠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주쿠니 아타라시이 혼야가 데키마시타요. 신주쿠에 새로운 서점이 생겼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신주쿠는 도쿄에 있는 지명이죠? 네, 신주쿠는 도쿄 도청과 고층 빌딩, 그리고 대형 가전제품 할인점과 백화점 등도 많아서 번화가죠? 네, 그렇습니다. 니 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아타라시는 새롭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뒤에 혼이야 서점을 수식합니다. 혼이야의 홈은 책이고요. 가는 여기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로 아타라시 혼이야 새로운 서점이 주어가 되는 거죠. 데키마시다는 생겼습니다라는 뜻으로 데키마스 생깁니다의 과거형입니다. 네, 완료의 의미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는 조사로 듣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전할 때 사용합니다. 이어서 사쿠라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나데 이키마센카? 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민나는 모두, 다 같이. 네는 수단이나 방법, 범위, 동작의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다 같이라는 가는 방법을 나타내는데요. 민나데는 다 같이란 표현이 되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키마센까는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이키마센은 이키마스 갑니다의 부정형입니다. 여기에 가를 붙여서 의문문이 된 거죠. 마스형 동사의 마스를 마센까로 바꾸면 권유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먹지 않겠습니까? 를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습니다는 다베마스입니다. 다베마스의 마스를 마센까로 바꾸면 다베마센까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쇼세츠가 스키데스. 소설을 좋아합니다. 로드리고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독서です. 특히 역사 소설이 스키데스. 헤. 신주쿠니 아타라시이 혼야가 데키마시타요. 민나데 이키마센카?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스키 좋아하다가 형용사라고 배웠는데요.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형용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다, 히로이, 새롭다, 아타라시처럼 음절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하고 이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음절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앞에 두기 때문에 새로운 책은 아타라시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절이 이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로서는 이과에서 나온 스키 좋아하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키의 마지막 음절은 이가 아니라 키이죠. 이렇게 이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의 뒤에 나를 붙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책은 스키나 홈인데요. 이걸 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서 이로 끝나는 나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쁘다, 깨끗하다는 뜻의 기레이는 이로 끝나지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책은 기레이홍이 아니라 기레이나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키라키라. 바람 소리인가요? 네, 아깝습니다. 사물이 예쁘게 빛나거나 반짝이는 모습입니다. 별이나 눈동자, 보석이 빛나는 것을 키라키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닦아서 빛을 낸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피카피카. 피카피카군요. 네, 청소를 한 뒤에 마룻바닥이 깨끗해진 모습이죠. 새로 산 구두도 피카피카 구두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키라키라와 피카피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로드리고는 대단해. 일본어로 소설을 읽다니. 나도 만화를 일본어로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지. 네, 제13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小説が好きです. 소설을 좋아합니다 였습니다. 스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죠? 네, 다음 시간은 파티의 뒷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